이 시간에는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미니어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꽃놀이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총진포 뱃노래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바다만풍가. 풍모인 나의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대홍단 삼천리. 부럽게 풍년가를 부르네. 지어주시려 수련님 한 평생 갚으신 풍년벌 그 뜻을 우리 장군님 어피 이상으로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